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북녘 소식 진행의 안유미입니다. 한국의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해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전면 전쟁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북한 주민들은 국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본 방송국의 북한 현지 통신원이 전해왔습니다. 방송과 통화한 함경북도 회룡시 주민은 국경 경비대 군인들까지도 한가하게 마을을 빈둥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성명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기는 텔레비전 방송이 오후 5시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알 수가 있다며 그나마도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한미 군사훈련이 있을 때면 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긴장 수위를 높여가던 행태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은 북한의 과거 형태를 볼 때 20일 발표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같은 강경한 내용의 성명이라면 당연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도록 방송에 나가는 시간을 알려줬어야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성명이 발표됐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한 주민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당장 정세가 긴장되면 아침 저회 시간에 지배인이나 소급당 비서가 알려줬을 텐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선 방송을 통해 확인 못했느냐는 물음에도 요즘 세월에 누가 방송을 듣느냐며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가 긴장되거나 특별 방송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중앙에서 전화 포치가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오늘부터 농촌 동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동원 준비를 갖추느라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20일부터 농촌 지원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몽땅 나가야 한다며 밥술을 뜨는 사람은 누구든 농촌 지원을 나가야 한다는 지시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은 군대들도 쌀이 없어 전쟁이 난다고 해도 싸우지 못할 곳이라며 전쟁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고 침체된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농장들에 지원을 나간 중학교 학생들이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집단적으로 귀가했다가 농장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본 방송국 함경북도 회룡시 통신원에 따르면 회룡시 오산독 중학교와 김기성 중학교 등 농촌 지원을 나간 학생들이 농장에서 주는 식량이 모자라 배고픔에 시달리다 못해 집으로 뛰쳐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원은 농촌 지원에 나갈 당시 학교들에서는 식량 보충을 대비해 학부모 회의를 열고 1인당 5kg의 예비 식량과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떠나도록 호소했다며 농촌 지원에 보내지 않으려면 현금 1만 원을 바치라고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 사정이 곤란해 식량과 돈을 가지고 가지 못했고 일부 거둬들인 현금은 교원들이 챙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마찰이 생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룡시 송황리 협동농장으로 지원 나간 오산덕 중학교 학생들은 농장들에서 옥수수밥 한 공기와 기름 한 방울 넣지 않은 시래기국을 먹이고 힘든 일만 시킨다며 많은 학생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밤중에 60여리의 길을 걸어 집으로 도망쳐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원은 학교 측이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을 다시 농장으로 데려오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6월 초까지의 농촌 기간 동안 아이들이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올 것이라며 강하게 거부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춘궁기에 들어선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본 방송국의 현지 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룡시에서는 3월부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고 4, 5월에 들어서면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룡시는 평양시와 같은 대우를 받아 1개월에 15여분 식량을 배급받고 있음에도 식량난이 심각해 최근 2개월간 회룡시 망량동에서만 17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함경북도 김책시에서도 최근 아사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장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느 집에 누가 굶어 죽었고 누구네 가족이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는 등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에서는 화폐 개혁이 시작된 작년 12월 초부터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많다는 현지 북한 주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양시의 식량 사정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물론 화폐 교환으로 대부분의 돈을 잃은 화교들도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 거주하며 자가용 승용차에 가정부를 둔 화교들도 중국 친척의 지원이 없다면 하루 한 끼 식사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평안남북도나 황해남북도 지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열악한 북한의 식량 상황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 원인은 화폐 개혁으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가 식량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식량 자원이 고갈되고 외부의 식량 지원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떼기밥 분배, 감자, 보리 등 구황작물 재배 지시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폐 개혁 이후 함경남북도와 해산시, 원산시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중소도시들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북한 주민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18일 본 방송국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해산시 해장동에서 살던 일가족 4명이 무연탄 불을 피워놓고 자살하여 주변을 경악해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산과 평양을 오가며 고급 담배 장사를 하던 이들은 화폐 개혁 직전 장사 확대를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웠는데 예고 없이 진행된 화폐 개혁으로 일시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일가족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밀수로 북한에서도 제법 생활 수준이 괜찮은 지역으로 꼽히는 회룡에서도 화폐 개혁 이후 돈을 잃고 시장 거래 냉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주민들이 삶의 우욕을 잃고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 여기저기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친족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어 해룡시 주민들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자살자 급증에 다급해난 회룡시 당국은 매일 아침 인민반장들이 가정집마다 돌며 인원을 체크하는 등 주민들의 자살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강연에 나섰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5월 초에 각급 조직별로 경례하는 장군님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이하여 한 목숨을 바치는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이다 라는 제하의 강연들이 진행되었는데 기본 내용은 자살 문제였다고 합니다. 강연에서는 최희수, 마동희 등 김일성의 빨치산 전우들과 전쟁 영웅인 이수복과 강호용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조국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선군 혁명 시대에도 최고 사령관의 안녕과 조국 보위를 위해 온몸이 총폭탄이 되고 올해가 되어 적진의 육탄처럼 뛰어드는 청년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이미 심장한 얘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이러한 모범적인 선행들이 있는 반면 최근 일시적으로 조성된 생활상의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값없이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자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자살은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물론 장군님이 준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포기하고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혁명의 해를 주는 반역 행위라고 지탄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들은 주민들은 자살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바로 노동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을 격침시킨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응징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4일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과 북조선 선박 통행금지 실시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남조선 전직 해군 잠수함 함장 그리고 제독들이 북조선 잠수함의 남조선 영해 침범 시 즉각 격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비격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은 김정일 정권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며 우리 인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두동강 내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김정일 정권의 군사 도발이라 굳게 못 박은 뒤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즉각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설 곳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께라고 운을 뗀 뒤 대북 제재와 별도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에 대한 대북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 간 교류와 교역 중단, 북조선 선박의 남조선 영해 통과 금지, 김정일 정권의 대남 도발 시 즉각적인 응징 등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정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무엇이 진정 김정일 정권과 북조선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개혁 개방을 유도할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 응징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4일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과 북조선 선박의 통행금지 실시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남조선 군당국은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FM 라디오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첫 방송은 여성 아나운서의 이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 체제 비교, 음악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방송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하루 총 3차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확성기를 통한 방송도 2주쯤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형 확성기는 최대로 출력하면 밤에는 24km, 낮에는 10여 km 북조선 지역까지 들리며 확성기 설치 전까지는 FM 방송 등 대북 방송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군사 분계선 대형 전광판을 통한 대북 심리전도 재개됩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도 재개됩니다. 군은 24일 오후부터 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후일로 연기했습니다. 전단에는 김정일 정권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담기게 됩니다. 전단은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까지 날아갈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24일 미리 허가를 받은 북조선 선박 3척의 통행을 마지막으로 북조선 선박의 남조선 적정구역 통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북조선 선박이 밀고 들어올 경우 밀어내기 등을 통해 이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수출입을 철저하게 봉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선박 검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6월 말 또는 7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중 공격에 대한 방어 전술과 해상 사격 능력을 숙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 전직 해군 잠수함 함장들과 전직 제독들이 북조선 잠수함의 남조선 영해 침범 시 즉각 격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함경북도 동해쪽 마양도 잠수함 기지와 서해 비파곤 및 순위도 기지와 가까운 바다에 1사급 손은일 잠수함을 투입하라며 북조선 잠수함의 동향을 감시하다 출동하면 추적해 공해나 남조선 영해로 들어오는 즉시 격침시켜라고 촉구했습니다. 209 장보고급 잠수함 함장을 지낸 김모 씨는 북조선의 대잠수함 방어 능력은 0점으로 보면 된다며 북조선 해군이 남조선 해군을 잡을 능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남조선 공격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북조선 해군 지휘층과 장병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문지영 씨, 종가림 씨, 김명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다 지나갔고요. 3일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북한 보위부가 테러 임무를 받은 간첩을 잡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이번에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측 정보기관의 대북 간첩활동 족발 사례를 나열하면서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위에 이제 점점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위부 하면은 뭐 우리가 다 이제 탈북자들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명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위부는 제3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남측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김정일이 그 동정 파악과 그다음에 김정일에 대한 테러 임무를 받고 그 활동하던 북한 주민과 핵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그 군수공업 지역에서 흙과 물 등 환경 시로를 채집하던 그 주민을 체포했다는 주장을 하며 남측 정보기관이 그 대북 간첩 활동 사례를 요기했습니다. 예. 북한은 과거 그 조직된 내용이 그 대남 비난을 자주 해왔다는 점에서 그 보위부의 이 같은 주장이 진위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보위부가 전면에 나서 그 남측 정보기관이 대북 첩보 활동을 직접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 김명 씨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40여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보위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아, 저는 알아도 너무나 잘 알지. 예. 이 보위부 하면은 뭐 이 지금 기사가 사실이라고 봅니까? 아, 보위부야 뭐 저 부처도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외캔에 이제 외삼촌들, 예. 이모부들 보위부에 많아요. 아. 그리고 저 자체도 이제 군 복무할 때 예. 소위 그 북한의 보위지도원 스파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원. 네, 정보원. 예. 저도 그런 걸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해 대해서 알았는데 뭐 보위부야 뭐 사실을 날조하는 게 지네 마음먹기 탓인 거예요. 그렇죠. 저 오주환 씨는 이제 남한 청년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이제 보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북한 보위부는 지난해 그 9월에도 예. 그 외부의 대북 정탐 활동 사례를 뭐 공개하고 비난한 적이 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특정 국가는 지칭하지 않고 예. 그저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요원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그 남한 정보기관을 지목하고 나선 게 아무래도 이제 적대적 태도를 표현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번에는 뭐 남한이다라고 애뜻 집었죠? 예, 예,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이번에 보위부 사건 이 그 간첩 사건을 한 것은 이제 남한에서 원종화 간첩 사건이 있었죠. 네. 예. 아마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그게 그 지금 우리가 뭐 원종화 간첩 사건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반박하고 나섰댔는데요. 이 원종화 하면은 탈북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뭐 탈북자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유감인데요. 아 원종화 씨는 이제 그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남한에 입국해가지고 딸 하나를 데리고 왔죠. 네. 예, 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남한에서 살면서 대북무역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단동에 있는 조선 대표부하고 이제 뭐 연기를 하면서 그 서류가 다 있었는데 근데 이제 탈북자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 교계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문시 되는 게 원종화는 간첩 사건을 다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지용 씨는 이제 원종화 사건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아시죠? 네. 예. 지금 원종화 씨가 몇 년을 받았죠? 5년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징역 5년. 네. 뭐 남한에서 5년이면 대단히 많죠. 많죠. 네. 그렇죠. 뭐 북한하고 달라서 뭐 북한에는 뭐 개따 붙이는 대로 죄가 되지만 남한에는 정말 뭐 큰 사건도 5년을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뭐, 어주아 씨는 뭐 더 잘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원종아 씨한테 내려진 이 언연이라는 구형이 뭐 어떤가요? 보통 요즘은 이제 뭐 사형제도도 폐지되고요. 예. 길어봤자 이제 10년이고, 그것도 대다수가 이제 중간에 그, 뭐 대통령 사면이나 그런 걸로 이제 풀려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년이라고 하면 대단히 긴 거죠, 이게. 그, 원종아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절대로 원종화 간첩일 수가 없다. 특히 이제 그 탈북자들이 이제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 나왔죠. 네. 그 원종화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애매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순되는 점이. 물론 뭐, 간첩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근데 원종화 씨는 자기 죄를 100% 인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원종화 씨 이웃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도 이제 그 조사하면서 보니까 장롱 밑에서 조선노동 당원증이 나왔다. 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탈북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임무를 받았다는 사람이 당원증을 여기다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면 원치상은 안 되지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군인이든 이제 외교관들든 예. 이제 해외 나가면 당증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조건 당증을 바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김일성이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막 문제필요 이렇게 막 그어놓고 그렇게 했던데 제가 알건된 그 부류별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남한 공작에 관한 임무를 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이미 뭐 그 국가 정보 기관에서 임무를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거네. 그러면 그런 저희 친척은 사진도 다 바치던데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흔적을 다 없애던데. 그 원종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파견된 간첩이 아니고. 아 전문 예, 교육을 받은 교육을 게 아니고. 받은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 이제 그 뭐 죄를 짓고 이제 그 교화소에 있다가 나오면서 탈북을 했죠. 탈북해서 아마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잡혔다가 아마 또 한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종화 씨가 그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를 네.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3년여 동안을 약을 먹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원종화 씨가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딱히 그게 간첩이다 아니다 그게 정의 정확히 드리기는 힘든데요. 예, 보위부에 대해서 이제 안다면은 운정아 씨가 실지 순수함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탈배해가지고 예. 매수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는 이제 연좌제법이라는 게 있고 아마 북한의 부모 형제들 인질을 삼아가지고 뭐 그렇게 매수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중국에서 임박 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북한에서 참은 대남교에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고입 첩보 뭐 정보 용어는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보입부는 원래 이제 북한의 성격상 이제 대남 첩보 기관이 아니에요. 예. 반탐 기관이고 그렇죠. 예, 사회 정치적인 그런 안전 보위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명하고 원래 어긋나는 거예요. 최근에 탈북자가 이제 대량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보위부에서도 탑자를 통한 침투, 탑자들이 뭐 동향 이런 뜸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그 탈북자들 속에 이제 간첩이나 또는 이제 그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한에 왔다가 다시 그 해령으로 들어간 강병철 씨.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연을 다니고 있다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병철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왔다가 장례인증 다 받고 혜택을 다 받고 그 돈 가지고 다시 퇴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두 명이죠. 이런 한두 명 때문에 지금 탈북자들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탈북자 하면은 뉴스에도 지금 탈북자들을 리프지라고 용어로 난민이라고 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 단어로 통일을 진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 남한에 오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다수 지금 탈북자들이 또 중국에 남한에 입국한 15,000명과 중국에 있는 10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간첩 사건에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간첩 임무를 준다는 북한 보위부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북한에 처한 환경을 보면 예. 북한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거의 마비온 상태고 예. 보위부든 인민보안성이든 공적을 세워가지고 과도한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예. 탈북자가 대량 입국하고 이것이 또 이제 쟤들이 침투하기 좋은 한계 출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김정일의 동종 파악과 김정일에 대한 테러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북한 주민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김정일이 곁으로 접근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문지용 씨는 이제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김정일이 한번 본 적 있나요? 네, 한번 공연의 소리 한번 아, 보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김종일을 만날 때 어땠나요? 극장에 들어가기 한 반나절부터는 네. 일체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더러 네. 그다음에 그 극장 그 홀, 무대 거기까지 경원들이 쫙 깔려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딱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30분 전까지 그 검토 과정이라는 게 아마 1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개별 다 아마 신원 조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일체 몸 수색 그다음에 이제 그 정기본 같은 거 들어가서 다 수색하고 신체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어마어마해요. 뭐 개인 신상 정보 뭐 거기서 네. 이제 출생분 조금이라도 걸리면 안 되죠. 절대 생각 못 한다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동종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모르죠. 예,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특별열차가 속대식 움직이지 비행기 뜨지 배가 가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가요? 보통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한 번 움직일 때 열차 아니면 수용차 행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방향도 제각기 다르고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허위 총국 가나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허위 무르기가 한 개의 군단을 진압할 수 있는 부대들이 따라다녀요. 김종일이가 장마당에 한번 나가봤나요? 장마당이요? 절대로 나갈 수 없죠. 어주환 씨는 남한 청년이니까 잘 알겠죠. 대통령들이 시장에 많이 가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도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갔다 왔죠. 시장. 예,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예, 예. 예. 그때 갈 때 경호를 어떻게 하나요? 경호, 청와대 경호팀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봉쇄하나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지요. 경호는 돌아다니지만은 거의 개방 상태. 왜냐면 그게... 대통령이 나간지도 모르더라고요. 예, 예. 그게 얼마나 이게 민주주의적입니까? 그렇죠. 저 김정일이는 참 저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지금 네. 제가 많이 그리고 지금 예, 제가 보건대는 지금 북한에 김정일이 뭐 알았다 죽었다 이런 소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남한에서 그렇게 김정일을 죽이려고 간첩을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 정세가. 네. 가지고 가는 건 뭐 아니 이번에 그 뉴스 사건 해가지고 네. 납부자 대표 김승용 씨가 네. 자기네가 연계하던 NGO단체의 그 정보원이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아, 잡힌 사람이요? 네. 그걸 승인했거든요. 아. 김승용 씨는 자기네가 이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보낸 사람이었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 뭐 실제 증인도 나왔고 남한에 대한 쓸데없는 거 뭐 트집잡기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예, 정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북한 체제에서 이렇게 살면서 북한 체제를 잘 들여다봤기 때문에 남한에 그었던 북한 전문 박사보다도 낫죠. 그렇죠. 현 생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최고의 증언자가 같습니다. 제가 처음 탈북했을 때 당류부의 교육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한번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촬영으로 갔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미나 강연 들어보면 한 70%는 맞아요. 네. 근데 30%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30%라는 것이 숫자에만 불과해요. 예, 비록 정 같아 보이지만은 남한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 때는 큰 이게 오차가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30%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남한 북한 전문가들이 글을 쓴 거라든가 말을 한 세미나들도 듣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 쪽에서 선전용으로 내보낸 출판물에 의거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역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내보낸 선전 자료 안에 숨어진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고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시간도 다 갔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남한 정부가 파견한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 북한 보위부의 행태를 꺼져봤습니다. 정말 뭐 간첩 하면은 북한이 테러와 간첩은 뭐 세계적으로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정하는 예, 그렇죠. 이런 나라가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으니 참 이런 족반하장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마치면서 북조선에서도 2009년 새해에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인권기록보존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북조선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북한에는 입당한 여자들은 온전한 여자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 한 탈북 여성과 담화를 하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입당을 하고 싶다면 여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구일까요? 바로 성상납, 자신의 고귀한 성을 뇌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여구입니다. 이런 여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얼마나 심각한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이 만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입당을 하는 것과 군대에 가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여자건 남자건 군대에 가고 입당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거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자의 경우 입당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군대까지 갔다 와서도 입당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며 사회에서도 이를 좋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여성들은 간부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고서라도 입당을 하려고 하며 간부들은 이를 악용하여 여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한 인권 침해이며 범법 행위입니다. 교화형에 처해져야 하는 엄중한 범죄인 것입니다. 위의 경우 외에도 북한의 성폭행은 다양한 곳에서 만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들은 단련대와 보위부, 보안소에서 보위부원이나 예심과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은 단련대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뿐만 아니라 단련대에 있던 나머지 5명의 여자도 동일한 선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 선생은 임신한 여성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물론 이 선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임신한 여성만 나무랐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폭행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그 처벌 과정에서는 북한 당국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발찌법입니다. 전자발찌 혹은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44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자발찌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한 명만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이 0.2%에 그쳤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외에도 외과적인 거세와 화학적인 거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과적인 거세는 실제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화학적인 거세는 약품이나 호르몬 등을 통해 평생 남성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성폭행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무기징역은 물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북한 당국은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성폭행범의 얼굴을 노동신문에 공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과적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사회에서 격리되어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북한에는 너무나 많은 여성이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어떤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전소의 증언 자료를 살펴보면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혹은 지위가 강등되었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행 범죄자가 대부분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위부원이나 예심원에 의한 직장 상사 혹은 국경경비대에 의한 성폭행이 대다수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모든 법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잣대인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며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 북한의 성폭행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기 가장 힘든 곳, 여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북한 당국은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엄중하고 확실한 처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전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지라 저희 처도 짐속에 감춰놓고 팔던 남조선 중고 옷들을 모두 빼앗기고 분수소로 끌려갔다. 보안원들은 철을 구류시켜놓고 상품을 어디서 받았으며 얼마나 팔았는가, 수입은 얼마였는가를 따지고 옷을 판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하루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하루를 사는 저희 집 살림에 여유가 있을 수가 없었다. 보안원들은 돈을 내놓지 못하면 노동 단련대 석달을 해야 한다며 분수소 구류장에 돈을 내놓을 때까지 저희 처를 구류시켜 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구류장으로 처의 밥을 나누라고 연락을 보냈다. 나는 이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분수소에 가 직일 보안원을 만났다. 저희 처가 무슨 잘못으로 구류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줄곧 밥만 나누라는 것이었다. 일주일 만에 나온 처의 몸은 말이 아니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 동안 알았고 보안원들은 매일과 같이 돈을 가져오라고 독촉했다.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가장집물들을 모두 팔아봤대야 7만 원이 넘지 못했다. 신재만은 남조선 상품을 판 돈을 모두 12만 원어치 돈을 모두 바치라고 독촉했다. 가장집물들을 모두 팔고 남에게서 돈을 빌려 나머지를 모두 바쳤다. 장사 미천이 하나도 없어 저는 장마당에 나갈 수도 없었고 우리 식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처가 중국에 있는 사촌 오빠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으려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며 편지를 써놓은 것을 보았다. 나는 하루 이틀 가슴을 조이며 처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다. 며칠 후에 보안소에서 나와 사진을 보이며 처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사진을 들여다보니 얼굴은 시꺼멓게 변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 처가 입던 옷만은 분명히 맞았다. 웬일이냐고 보안원에게 물으니 어제 시체로 두만강에 떠내려왔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봤다. 과연 우리 집에 무슨 변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든단 말인가. 나는 김정일 독재정권과 신재만이와 같은 특종 하수인들이 살아있는 북조선 땅을 결별하고 그날 밤 아들과 함께 두만강을 넘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다. 지금도 북조선에는 돈 없고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재만이와 같은 더러운 독재자의 하수인들 손에 맥없이 가정을 잃고 있다. 권력이 노예로 죽어가고 있는 북녘 동포들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꾸짝내야 한다. 예, 진행의 김은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권리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엽고장에 가는 것이 마치 딴 나라에 가듯 통행증이 필요하고 당에 대한 불만 하나 마음대로 토로할 수 없는 북조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신체, 거주 이전, 사상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탈북자들의 권리를 찾고 북조선 민주화를 실현하는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이 쓴 저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님의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3강 도덕과 전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강 도덕과 전통. 앞에서 인류 역사가 원시를 거쳐 문명 단계로 진화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원시 사회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아메리카의 인디언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공동 소유를 당연한 도덕으로 생각하는 수우독이라는 원시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녀석이 이기심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잡은 토끼와 사슴 중에서 사슴을 빼돌리고 토끼만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옆집에 살던 주목지고 일어서가 이곳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한술을 더 떠서 맞아 맞아 저 친구가 똑똑한 거야. 자기 거 자기가 먹지 왜 남을 주냐? 이러면서 잡은 걸 몽땅 챙기기 시작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을에서 원로회가 열렸습니다. 늑대와 주먹이 앞으로 끌려나가 공동체를 파괴한 자라는 비난을 받고 멍석마리를 당한 후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능 중에 아주 강한 것이 소유욕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갓 고름맞대기 시작한 나이가 연필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합시다. 아빠가 위험하다면서 연필을 빼앗아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질 나쁜 아이 같으면 하얗게 질려가지고 뒤로 휠렁 넘어갑니다. 온순한 아이라도 울음을 터뜨리지요. 이런 본능적 소유욕이 원시 공동체에서는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었다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 결국 싸움이 나서 상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소유욕과 상반되는 이타적인 욕구도 있는데요. 혹 아이를 낳아보셨어요? 마냥 예쁘고 자기가 먹던 것까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자기 자식을 예뻐해야 한다고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면 흐뭇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교육 이전의 본능 산물입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이런 이타적 본능이 권장됐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타심이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집안은 계속 우애할 수 있지만 형은 형이고 나는 나요 하는 집안에서 우애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원시 사회의 도덕은 원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규모를 확장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순 결과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노력하지 않기 마련이지요. 지난 강의에서 호주 원주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정도만 노동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시 사회의 구성원인 집단주의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원시 공동체는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도덕 때문에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정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 사회가 계속되던 중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도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덕은 원시 시대의 그것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즉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이기적인 소유욕을 허용하는 대신 이타심과 연대성 등 원시 공동체를 유지하던 본능을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덕은 본능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개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의 금지 형식을 띠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와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5계명 효도하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금지 형식의 운용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절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것인 것입니다. 원시시대와 반대되는 도덕을 수용한 집단은 원시도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인간은 집단주의적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나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헨리이고 미국의 동쪽 해안에 있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남한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처럼 저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이나 굶주림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회사인 삼성전자에서 판매 부서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평면 텔레비전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삼성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양한 전자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삼성 제품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북한에 계신 여러분이 삼성이 만들어낸 텔레비전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의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매우 잘 해내고 있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 형이 곧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모든 가족이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계속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편지 쓸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미국의 뉴저지에서 헨리슴.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는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북한 여러분을 자주 생각하고 있고 북한에서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당신에게 위안이 될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당신에게로 갑니다. 저는 당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를 보며 기뻐합니다. 최근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저는 뉴스로 그곳을 볼 수 있었고 연주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전해질 행복을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저와 같은 미국 사람은 모르겠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와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은 건강을 얻기를 그리고 당신 역시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한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보내는 이 편지들이 우리의 나라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미국인 친구가 씀.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조선에 들어온 그는 자신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한 출판사 관계자의 발간 제안까지 받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인터뷰. 하지만 이 씨는 아직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로서는 정말 뭐 하늘이 별을 딴 것만 참 기뻤어요, 그게. 아, 내 글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지만 이 씨는 아직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쓰고 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다가가는 그 과정이 제가 준비하고 제가 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북쪽에서 경험한 절절한 사연을 담은 이 씨의 목소리는 남조선의 독자들에게 전해져 남과북이 가까워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예,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순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박순희 씨가 북한에서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그 직종에서 근무했지만 중국에 갔다 온 순간에 중국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돼야 되지 않겠나. 그 전까지는 통일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뭔가 의문도 많았고 불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에 왔다 와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 그러면 중국에 갔다 오면 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그 천시절에 너무나도 제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쟤는. 그러면 여느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고만한 자기 그 눈높이에서 바란 사람은 그것이, 아, 이것만 해도 난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제가 눈높이가 높게 살아났기 때문에 항상 난 이 높이에서 떨어지기 쉽지 않았고, 더 높이 살고 싶었지, 떨어지기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오니까, 아, 이게 바로 내 눈높이에서 맞구나. 난 이거 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박순희 씨는 나름대로 이제, 그,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데 거기에 이상에 비해서 현실은 또 반대로, 역으로.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다음 93년도나 4년도부터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과는 달리 북한이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 변화의 과정, 생각의 변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한국에서 목격한 그 노동자구라 보니 진짜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숱한 한국의 인구가 많잖아요. 불화성자들 다 먹여 살고 있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성천구역은 그래도 그나마도 좀 괜찮아요. 저 흥남 지역에 가면 더 막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정말 집집마다 들어가면 진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못 가고 거기 학교는 흥남 쪽에 가면 학교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다 폐대고 없어요. 애들이 학교를 전혀 안 가고 그래요. 우리 오빠 딸 애도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학교를 못 졸업했어요. 애 자체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학교에 붙이질 못했어요. 엄마가 장사를 떠나면 그 애를 맡길 데 없으니까 엄마가 그 엄마가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 교육에는 완전히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애가 여기 와서 지금 그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참 어떤 때 보면 너도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걔가 공부를 했으면 여기 와서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겠어요. 이제 스무 살인데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애는 공부하라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그 이 머리 상태가 지금 중국을 통해서 그 많이 변화됐잖아요. 네. 중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 중국이 그리웠지만 제가 좀 탐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뜻 제가 용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북한에서도는 저희도 그런데 뭐 노동자는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나 거짓이 가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또 장사를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제가 남이 다 장사한 뒤끝에 제가 장사의 길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 연약한 놈의 덩을 메고 다녔어요. 근데 덩은 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으로 끝나더라고요. 처음에 민의 그 밑돈이 없이 약간은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결국은 영이라는 게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영으로 끝나더라. 그것이 마지막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이 되더라고요. 물이 되고 말더라. 아, 남는 건 없더라. 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그게 그 말이가 의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그 돈을 쟀을 때 그만 더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지고 갈 땐 안전은 다 끼고 가잖아요. 가슴을 조이면서 길에다 돈을 뿌리면 가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야 이번에 한 번만 하자 하고서는 돈을 가지고 가요. 딱 103km 지고 가다 냈어요. 둘이서 가서 딱 팔고는 그 우리는 신인집까지 못 가고 영천에 냉겨서죠. 근데 그 영천이가 탁 냉겨지고 그 돈을 탁 받는 순간에 땀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것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다 그 빼기였잖아요. 얘가 0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천이 참 남았어요. 동이란 게 그 항동이야, 그 붉은 동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항동을 그 중국에서 받지 않아가지고 주인집에다 도둔 게 있었어요. 그래, 그 붉은 동은 신유주 가서 다 뺏기고 영천 90에 들어간까지 그 항동 값이라도 가지고 가자고 보니까 그 주인집에서 그 누군 값으로 팔았더라고요. 그래, 그 돈을 또 가지고 우리가 해령 왔어요. 백승담배 가지러 왔어요. 그 백승담배 가지려 그것도 또 안전을 깨야 되는 게 부피가 그게 군수물 쓰잖아요. 군대들만 피우는 담배잖아요. 아, 백승이라는 게 이제 북한 군인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예. 담배네요. 예, 그래 안전을 끼고 하다 보니 결국 우리가 먹고 안전은 준 돈이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때도 해령이 와서 그 정세를 알았어요. 그 국경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한번 갔다 오자. 저렇게 생각했어요. 갔다 오리라. 때까지는 저는 영 가작은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계시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살짝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넜어요. 제가 강을 건넜는데 결국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92년도에 왔을 때 그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랐겠죠. 그때는 여권이 그렇죠. 있었고 예. 또 지금 불법 도강하는 예. 데가 북한 사정 굉장히 어려워졌을 예. 때고 하니까요. 여권을 가졌을 때하고 그 받드는 그 모형새가 다르더라고요. 네. 불법 월경을 했고 예. 중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체류니까요. 예. 예. 여권을 가지고 친척집에 갔을 때는 이렇게 아무게 왔다고 막 반가워 그러던 게 여권 없이 이렇게 그 도망쳐 들어오니까 냉랭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내가 내 손으로 보러 가서 가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탈북자다 보니까, 어디서 한대하는 것도 없고, 또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면, 공항국에 가서 신고하겠다. 네. 이러면 또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망자의 처지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이러면 다니다가, 제가 2002년도, 선풍이 불었어요. 전 중국에서 몽땅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송시키라. 그래서 제가 산으로 전 도망쳤어요. 산으로 도망쳐서 산에 가서 제가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거기가 있으면서 그때 그 북한 사람 누워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한 명 잡혀나가고 다 왔어요, 여기를. 어. 제가 이런 라디오 있잖아요. 소형 휴대용 예, 예. 라디오겠죠. 예, 그걸 가지고 불이 없잖아요. 그 산, 예, 전기가 없어요. 예, 전기가 없지요. 그 산에다 천막을 쳤으니까 뭐 전기가 있겠어요. 뭐 언더를 놓을 수도 없고 거기는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뚝뚝뚝 박아놓고 거기다 비닐 이렇게 씌워가지고 비닐 위에다가 넣으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버들가지를 꺾어서 지붕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자고 했는데 거기서 그 들으려니까 KBS 우리말 방송이라는 그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밤 10시면 나오는데 북한 사람 탈북자 몇 명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삼국으로 해서 필리핀을 뭐 추방시켜서 이렇게 뭐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건 나도 가야 되겠다. 있으면 뭐 다니지 말고. 이런 용단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저는 밤 10시면 그막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어쨌든 그 약초를 캐고 이래서 그 말리고 고사리 뜯고 이래 말려서 살면서리 저희가 10시에 되면 그 방송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진실을 정말 진실을 하나 이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했으면 무슨 내일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따끔씩 누가 뭐 잘 되면 무슨 사람인 까닭에 질투도 나고 이런데 때는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이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진짜 내일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브로커가 뭐인지 이것도 하나도 모르고 라디오 뭐 브로커 끼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몇 명이 뭐 독일 뭐 대사관을 뭐 침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나와 같은 처지 탈북자들, 네, 그 사람들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처럼 나도 되기를 간절히 이제 기원하는 이런 그렇죠. 입장이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첫 번째 이제 92년도에 여권을 내고 친척 방문 왔을 때는 친척들이 반갑게 대해줬지만 지금 이제 불법 도박을 한 상태고 중국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체류니까 친척들도 냉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속을 숨어 다니고 이런 처지에서 라디오가 결국은 이제 박순희 씨의 마음의 길안내자가 그렇죠. 네. 마음의 안내자가 됐다는 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네. 오늘도 시간 돼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강철환 씨의 수기를 들려드리는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8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8화. 수용소 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사회 학계처럼 사제지간이라기보다는 죄인과 보유원의 관계이다. 따라서 어느 아이를 제자라고 특별히 귀여워하거나 잘 봐주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말썽이 적은 아이들은 보유원의 시험을로도 조금은 편한 일을 하게 된다. 토끼사 담당이 그중 하나이다. 야, 넌 좋겠다, 야. 치, 저 새끼가 뭔데? 반죽벌 같은 새끼한테 토끼사 담당을 시키다니. 센당 미치지 않았어? 애들 중에는 내가 토끼사 담당이 된 것을 축하해주는 애들도 있었고 희생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만큼 토끼사 담당은 모든 애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다음날 오전 학습을 끝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토끼사로 갔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나와 같은 시기에 수용소에 들어온 이용모가 있었다. 야, 초란아, 너 기우기만? 나만 하려고 한? 잘 지낸? 나 오늘부터 토끼사 담당이야. 영모는 내가 토끼사 담당이 된 것이 천만 뜻밖이라는 듯 놀라며 나에게 물었다. 기래? 야, 교통마리가? 아, 네가 어떻게 해? 째포들은 토끼사 담당 잘 안 시키는데 여전히 여기 있던 하나이도 그만두었거든. 토끼사 담당도 나같이 제1교포 자리는 차려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영모야, 넌 토끼사 담당이 된 지 오래된? 아니, 얼마 되지 않았어. 두 달 전에 왔는데, 야, 하여튼 반갑다, 야. 야, 너도 알겠지만, 담임선생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 자리 띄우면 안 돼. 정말 편안하고 좋은 자리거든. 영모와 나는 같은 평양 출신이라 서로가 친근감을 느껴져 금방 친해지었다. 나는 영모에게 이것저것 토끼사 담당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빨리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토끼사 당번에다 영모까지 만났으니 수용소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래, 거긴 일이 거대지 않네? 네, 할머니. 토끼사 담당은 토끼사에만 있기 때문에 일이 거대지 않아요. 하루에 채워야 할 토끼풀 책임량도 없고요. 그래서 편안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네가 조금만 편안할 수 있다면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잘 됐다, 잘 됐어. 할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관심있게 물어주셨다. 내가 토끼사 당번이 되고 또 리옹모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니까 아버지도 삼촌도 모두 좋아하셨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는 수용소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다음날부터는 나는 공부가 끝나면 토끼사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더욱이 처음 해보는 그 일이 재미있었다. 밭에서 김을 메거나 토끼풀을 뜯는 일이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토끼는 살아있는 짐승이다. 어물어물 먹는 것을 보고 있으면 따분하지 않았다. 영모는 아직 토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능한 모두 알려주려고 애썼다. 제일 어려운 것은 병이 난 토끼를 가려내는 일이야. 병이 난 것을 모르고 군항되면 다른 토끼에도 죽는데. 야, 기카문 오카야 되니 좀 대달라.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돼. 잘못해서 토끼가 떼죽음당하면 시커매 맞고 쫓겨나야 돼. 야, 이것도 흔한 게 아니겠다야. 나는 영모에게서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려고 애썼다. 토끼의 습성과 토끼가 잘 걸리는 병, 토끼가 잘 먹는 풀, 병에 걸렸을 때 대처법 등 영모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영모의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일을 배워나갔다. 아직 서툴긴 하지만 색다른 일을 해본다는 것이 일단 나에게는 재미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환입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여독, 해령, 개천, 화성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들을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세계 인민들이 북조선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감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괴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시간에 이어 북조선 당국이 연선 주민들로 하여금 개풍군 주민들을 따라 배우는 차원에서 어떻게 연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고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장군님은 연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계급 교양관과 계급 교양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리도록 하시었기에 이 가르침을 전달받은 군당 책임 일꾼들은 계급 교양의 거점들을 연선지대의 특성에 맞게 꾸릴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계급교양의 중요성으로 계급교양관과 계급교양실을 한번 보기만 해도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중호와 불타는 적개심,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도록 꾸리는 문제, 사람들이 항상 원수에 대해 치를 떨게 하고 계급투쟁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살도록 계급교양의 거점들을 외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건설할 때 대한 문제, 지난 저구 해방 전쟁의 일석후퇴 시기 군과 리에서 적들이 감행한 만행과 책동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여 전시에 넣을 때 대한 많은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선지대에서 계급교양 문제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시각을 다투는 초미의 문제이기에 현재 군 계급교양관과 28개 리의 계급교양실들을 꾸리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 자각을 높여주기 위한 계기로 대중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짜거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현재 많은 청년들은 야간 돌격대를 결성하여 계급교양관과 계급교양실, 건설장에 나왔고 연료 보장을 받고 집에서 휴식을 하던 사람들은 새 세대들에게 넘겨줄 것은 그들이 언제나 자기의 계급적 본분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건설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계급교양의 거점을 꾸리는데 한몫을 하지 않으면 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집을 꾸리는 데 쓰려던 여러 가지 자재들을 가지고 나왔고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풀기 위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계급교양 자료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의 계급교양은 미국과 일본 등 북조선의 적대적인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사회의 관료와 지수, 자본가 등 착취 계급을 중호하고 그를 반대해 강력히 싸울 수 있도록 사상 교육을 하며 계급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계급 규양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등 혁명적 세계관의 투철한 혁명가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교양하며 이를 통해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에 필요한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간 기계를 제조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혁명의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의 수단으로 간과되며 자라나는 후대들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의 배양에는 전혀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이 거의 무시되는 집단주의 조직 생활을 통한 핵이라 숲곡의 유도 등으로 인간성을 말살해 가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조선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디오와 CD들이 대거 복제되어 북조선 인민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고 이에 김정일은 매일같이 불법 녹화물을 색출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만 단속을 하는 간부들조차도 통제를 하는 한편 단속한 CD를 친한 사람들과 같이 돌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각종 외부 매체를 접하던 가정에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청송신과 총포탄을 외치던 북조선 인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조선 당국이 계급기양을 통해 사상문화적 침투를 방지하고 북조선 인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이미 북조선 인민들은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북조선 당국이 외치는 그 어떤 계급기양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2-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다시